자, 27과 만나 대신 그리스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Vamos a ver la lección 27, Cristo el maná. 자, 말씀 운동의 핵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Si hablamos otra vez del núcleo del movimiento de la palabra.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No es explicar bien a Jesucristo.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Sino el núcleo es hacer que la otra persona pueda creer que Jesús es el Cristo.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다.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Por eso el decir verdaderamente esta parte también nos habla de que Jesús es el Cristo. Eso no tiene mucho significado. 그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성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들어가도록 Pero al ver esta parte, entonces el creyente tiene que llegar a creer que Jesús es el Cristo. 예수가 그리스도는 믿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목사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Y si entra la fe que Jesús es el Cristo, entonces aunque no ayude el pastor a esta persona puede tener victoria. 사람의 도움과 위로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Y no necesita de lo que es el aliento o de lo que es el consuelo de una persona. 왜냐, 함께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기 때문에. ¿Por qué? Porque ya encuentra toda la respuesta al estar junto con Dios. 그리고 진짜로 그 답이 난 사람은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안 도와줘도 강단에서 나오는 주일날 메시지만 들어도 완전 성공할 수 있습니다. Y las personas que verdaderamente tienen esa respuesta, aunque no se les ayuda aparte, con solo el mensaje que sale en el púlpito pueden tener victoria. 그래서 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Por eso al final no es hacer un discípulo mío, sino al final es hacer un discípulo de Cristo. 나에게 힘을 얻고 나에게 위로를 받는 제자 말고. No un discípulo que sea consolado y que sea fortalecido porque yo estoy allí. 그리스도께 직접 힘을 얻고 그리스도께 직접 위로를 받고. Sino que sea un discípulo que pueda ser fortalecido y pueda ser consolado por Cristo.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Y un discípulo de Cristo que pueda ser guiado por Cristo. 자, 만나 대신 그리스도. Entonces Cristo el maná. 구약의 만나 사건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Si nosotros nos fijamos en lo que es el evento del maná en el Antiguo Testamento.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소리고요. El hecho de que el pueblo de Israel pudo salir de Egipto, entonces significa que es salvo.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Y la verdad es que ser salvo con la sangre del cordero de la Pascua significa que todo problema ya ha terminado.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Como Dios está con ellos.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Es lo mismo con nosotros.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난 거라니까. En el momento en el que creemos en Jesús como el Cristo terminaron todos nuestros problemas.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Por qué? Porque Dios está con nosotros. 그게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크리스천의 신앙입니다. Eso es la fe más básica y más fundamental del cristiano. 근데 이스라엘을 살펴보세요. Pero miren a Israel. 출애굽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당장 모세와 아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Y ellos desde que habían salido de Egipto no tenían que comer y de inmediato se resiente contra Moisés, Aarón y Dios.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지 않는다는 증거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Y como evidencia que ellos no iban a morir de hambre en el desierto, como evidencia de la promesa de Dios es que Dios les da el maná. 이스라엘 백성이 20세 이상 된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Y entonces nosotros podemos ver que las personas de más de 20 años en toda Israel eran alrededor de 600,000. 가족들과 어린이까지 다 치면 200만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Y entonces nos dice que es incluso más de 2 millones las personas contando a los niños y a las familias.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걸 하나님 내려 주셨다고. Pero Dios les dio todo lo suficiente como para que todos ellos pudieran comer. 내려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Y entonces dándoles esto Dios les da una orden. 너희는 오늘 먹을 것만 거두고 내일 먹을 것까지 쌓아두지 마라. Ustedes solo recogen lo que van a comer hoy, no lo de mañana. 그리고 토요일 날 이 그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내가 줄 거니까 이틀치를 거둬라. Y antes del día de reposo yo les daré una porción doble, entonces recojan de para dos días. 안식일에는 일을 못 하니까. Porque en el día de reposo no podían trabajar. 두 가지 명령을 주면서 만나를 주십니다. Y entonces les da estas dos órdenes y les da el maná. 근데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안 지켰어요. Pero Israel no guardó esta promesa. 이 하루씩만 거두라고 했는데 내일 먹을 것들까지 더 많은 걸 거둡니다. Y entonces solo tenían que agarrar de un día, pero ellos agarraron de más de un día. 왜 그럴까요? ¿Por qué? 내일 만나가 안 오면 어떻게 하지? Porque qué pasa si no hay mañana no hay maná. 내일 먹을 것까지 미리 챙겨두는 겁니다. Entonces ellos guardaron lo que iban a comer el día siguiente. 그 말씀을 안 지킨 것도 문제지만. Entonces el no guardar la palabra también es un problema.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Pero más fundamentalmente Dios estaba con ellos y no confiaban en ese Dios.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든 문제 다 끝냈다고 하는데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는 겁니다. Porque con la sangre del cordero de la Pascua había terminado todo problema, pero ellos seguían atados por el problema de qué comer. 말하자면 아직도 예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겁니다. En otras palabras, aún no creían en Jesús como el Cristo.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상태인 거예요. Y entonces está en un estado de decir que son salvos de creer en Jesús, pero no poder creer en Jesús como el Cristo. 안식일 날 전날에는 이틀치 먹을 거를 갖다가 거둬라. Y entonces antes del día de reposo tenían que recoger para dos días. 근데 또 이틀치를 안 거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Pero habían personas que no recogían de dos días. 안식일 날 또 만나 주우러 가. Y entonces el día de reposo también iban a traer maná.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게 만들죠. Y entonces ellos causaron esa ira de Dios.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의 상태입니다. Así están los israelitas. 근본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걸 안 믿는 겁니다. Fundamentalmente no creían que Jesús es el Cristo y que Dios está con ellos. 이스라엘의 근본 문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그거보다 더 깊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El problema de Israel había algo más fundamental que lo que era la queja y la lucha y todo el desánimo. 원망 불평은 그게 그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거고요. La queja y el resentimiento son efecto de lo que tiene el problema del problema verdadero.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 Pero es que con la sangre del cordero de la Pascua había terminado todo problema.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Y yo soy del pueblo de Dios. 하나님이 함께하시다. 먹을 게 없어도 괜찮다. Y está bien si no tengo que comer. 모든 문제를 끝났다. Porque él terminó con todos los problemas. 이 믿음이 없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El no tener esa fe es el verdadero problema. 이 믿음이 없으니까 먹을 거를 주셔서 만나를 먹는데도 계속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Y por no tener esa fe es que aún ellos estaban comiendo el maná y con el maná en la boca eran incrédulos aún. 결국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Porque qué es lo que hizo Dios con ellos al final? 40년 동안 전부 광야에서 죽이셨습니다. Durante 40 años los mató en el desierto a todos. 물 안 먹어서 물을 못 먹어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No hay ni uno que haya muerto por falta de agua.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Ni uno murió por falta de alimento. 왜 죽었냐? Porque murieron.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안 믿어서. Porque no creyeron que Jesús es el Cristo.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뭔지 안 믿어서. Porque no creían que es la sangre del cordero de la Pascua.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뭔지 안 믿었기 때문에. Y no creían que Dios estaba con ellos.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Por no tener fe es que no pudieron entrar a la tierra de Canaán y todos murieron en el desierto. 이 만나가 뭘 말합니까? ¿De qué es lo que nos habla este maná?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Nos habla de Jesucristo.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En Juan 6 Jesús dice: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Yo soy el verdadero pan de vida que viene del cielo. 자, 예수님이 5,000명을 물고기 두 개와 빵 다섯 개 가지고 먹이십니다. Y entonces es que Jesús había alimentado a 5,000 con 5 panes y 2 pececillos. 어떻게 빵 다섯 개 가지고 5,000명을 먹입니까? ¿Cómo es que podía alimentar a 5,000 con 5 panes? 그 빵을 먹은 사람들이 완전히 흥분을 했어요. Las personas que comieron de ese pan se emocionaron. 야, 이 예수님을 임금 삼아야 되겠다. Ah, tenemos que hacer de este Jesús nuestro rey.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 ¿Qué es lo que ellos pensaban? 예수님 따라가면 안 굶어 죽겠구나. Es que si yo Jesús no me voy a morir de hambre. 이게 바로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수준이. Y era el nivel de los israelitas que habían salido en el Éxodo. 백성들이 막 임금 삼께서 예수님을 쫓아오시는데 예수님 도망가십니다. Y entonces cuando viene todo el pueblo a querer hacer a Jesús rey, entonces Jesús huye. 다음 날 강 건너편에 가 있는데 배 타고까지 따라와 가지고 가버나움에 쫓아와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Y entonces está el otro día él está ya al otro lado del río, pero ¿qué hacen ellos? Ellos lo siguen en barco incluso a Capernaum para querer hacerlo rey. 그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Pero qué les dice Jesús?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Ustedes me siguen no porque habéis visto las señales.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따라왔다. Sino porque han comido el pan y están saciados sus vientres. 자,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는데 그 5,000명 먹이시는 게 키가 아니고 Entonces Jesús alimentó a 5,000, pero la clave no era que el 예수님이 누군지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Sino él enseñó una señal de quién era él.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Él enseñó la señal de que él era el Cristo.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건 알지도 못하면서. Pero ellos ni siquiera sabían que ese Jesús es el Cristo. 예수 쫓아가면 밥 먹고 살 수 있겠구나. Y entonces si iba a Jesús yo puedo comer toda la vida. 표적을 보지 않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쫓아왔다. Y entonces ellos no veían las señales sino solo lo siguieron porque tenían llenos sus vientres.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Y entonces Jesús que dice yo soy este pan verdadero de vida que viene del cielo. 그 육신의 떡을 먹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Y no solo el pan vive el hombre. 인자의 살을 뜯어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살 수 있다. Y entonces puede vivir solo si come de la carne y de la sangre del Hijo del Hombre. 이 이야기하니까 못 깨닫는 사람들 다 도망가죠. Y las personas que escucharon esto y no se percataron de esto huyeron todos. 진짜 육신 육신적인 거 쫓아가는 사람은 진짜 복음 전하면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Las personas que siguen lo físico cuando se les comparte el evangelio se van.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He visto tanto esto. 저희들이 각 나라에 가서 찾은 귀중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에 한 가지 일이 생깁니다. Los pastores que hemos encontrado en todas las naciones, esos discípulos que van a salvar a sus naciones cuando ellos empezaron a predicar desde su púlpito que Jesús es el Cristo, siempre les ha pasado una cosa. 완전히 복음을 받고 제자로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Hay personas que reciben el evangelio completamente y se levantan como discípulos totales. 갑자기 왜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냐 이러면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 Pero hay personas que dicen de repente por qué dices cosas raras y se van de la iglesia. 모든 나라에서 다 생겼습니다. En todos los países ha ocurrido esto. 희한하죠. Qué raro, ¿verdad? 그전에 다른 설교할 때는 너무 은혜 받고 있었는데, porque cuando se estaba hablando de otro mensaje era de gracia para ellos.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클리어하게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반으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Pero al compartir claramente que Jesús es el Cristo se parte a la mitad.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Porque hay muchos que vienen a la iglesia sin saber que Jesús es el Cristo. 계속 이걸 이야기해 줘야 돼요. Y hay que compartirles constantemente esto.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도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Las personas que vinieron a la iglesia hoy por primera vez deben de escuchar esto. 교회를 40년 다닌 사람도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Las personas que han estado 40 años en la iglesia deben de escuchar esto también. 이거 못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Porque las personas que no pueden escuchar esto no son del pueblo de Dios. 저희도 제자를 어떻게 찾아내냐? Por eso es que cómo se encuentra el discípulo. 말씀 듣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Viendo cómo escucha la palabra uno sabe. 말씀 듣는 거 보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는데도 말씀 절대 못 듣는 사람이 있고. Hay personas que cuando escucha la palabra sin importar qué tanto se esfuercen en hacer las cosas de la iglesia no pueden escuchar la palabra. 오늘 처음 온 불신자인데도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Pero hay personas que son no creyentes que vinieron hoy por casualidad pero reciben muy bien la palabra. 이 말씀이 들어가고 열매 맺는 사람이 옥토입니다. Las personas a quienes les entra esta palabra y rinden frutos ellos son en la tierra buena. 결국에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Al final las personas que no pueden escuchar la palabra todas se van.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Y no solo con nosotros. 예수님도 그랬다니까. También con Jesús fue así. 5천 명이 쫓아오다가 다 도망갔어요. Porque vinieron 5000 a seguirlo y todos huyeron.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Y Jesús le pregunta a los discípulos. 너희도 가려느냐? ¿Y ustedes también se van a ir?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Pero qué dice Pedro?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Que solo tú tienes palabra de vida. 우리는 예수님께 있겠습니다. Entonces nosotros tenemos que estar con Jesús. 이 사람이 옥토라니까. Ellos son la tierra buena. 나중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잖아요. Y luego entonces muere por Cristo. 만나의 참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El cumplimiento de este maná es Jesucristo.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그걸 먹고 사는 게 아니고. Y no es que comían del maná que venía del cielo y por eso vivían.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살게 돼 있어요. Sino aquellos que comen de la carne y de la sangre de Jesucristo son los que viven de verdad, de verdaderamente.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전부 죽었지만. Las personas que comieron de los cinco panes y los dos pececillos todos murieron después.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Pero los que creen en Jesús como el Cristo tienen vida eterna. 만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다. Y entonces para explicar a Cristo que es el maná es que Dios permitió el maná del cielo. 자, 28갑니다. Entonces vamos a ver luego la siguiente lección. 노뱀 대신 그리스도. Cristo la serpiente de bronce. 자,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보면 이스라엘이 또다시 불신앙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Si miramos en números 21 del 4 al 9 podemos ver que otra vez los israelitas están incrédulos.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Y se resienten ante Dios.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 Algo muy irónico. 그 원망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El lugar en donde ellos estuvieron resentidos. 어디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냐? ¿En dónde se resintieron contra Dios? 홍해 옆에서 원망을 했다. A la par del Mar Rojo. 홍해가 어딥니까? ¿Dónde es el Mar Rojo?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Cuando Dios les había enseñado que estaba con ellos. 너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문제 다 끝났다. Y entonces ya este pueblo de Dios, ustedes son el pueblo de Dios y ya terminaron todos sus problemas.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홍해 바다. Y entonces este mar rojo que no se podía solucionar con la fuerza humana.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애굽 군대. Y también el ejército egipcio que no podía vencerse con la fuerza de los israelitas.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것도 문제 되지 않았다. Pero pintado con la sangre del cordero en la Pascua y Dios estaba con ellos y no era problema. Todo eso.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거 아니냐? Ya habían terminado todos los problemas. 그걸 보여준 게 홍해 바다 아닙니까? Y entonces en el mar rojo es que él había enseñado esto. 근데 그 홍해 바다 옆에서 또 원망 불평을 하고 있다. Pero a la par del mar rojo es que otra vez se quejan. 이번에 무슨 원망 불평을 하냐? Y esta vez de qué se quejan? 에돔 땅을 통과 못하니까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돌아서 갑니다. Entonces no es que ellos podían pasar por esta tierra, entonces por no poder hacer una guerra ellos dan la vuelta. 그러니까 길이 머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Y entonces es como está tan lejos entonces veces les cuesta mucho. 아이러니하게 홍해 옆에 왔을 때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Pero entonces pasando por este mar rojo es que empiezan a quejarse. 홍해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거 쳐다보고 원망을 한다니까. Incluso ante el mar rojo ellos están viendo esto y se quejan.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기 모든 것을 다 줬는데. Entonces durante 40 años Dios les había dado todo el maná, cornices y todo durante el desierto. 늘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육신적인 수준이에요. Y siempre lo que se quejan y de lo que están resentidos es algo físico. 늘 세상적인 것만 걱정하고 삽니다. Y siempre se preocupaban de algo terrenal. 심지어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를 하찮은 것이라고 싫어합니다. Incluso en Números 21:5 podemos ver que este maná que Dios había dado lo consideraron ahora un alimento liviano. 더 이상 이거 먹기 싫다. Ya no querían comer de esto.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지겨워 죽겠다. Porque ahora siempre que como el maná ya me aburrí. 이 만나 하찮다. Entonces este maná es liviano. 만나가 누굽니까? ¿Quién es el maná?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Jesucristo. 예수 그리스도가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Y entonces Jesucristo se volvió algo liviano para 예수 ellos.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가치가 없다니까. Entonces Jesucristo se volvió algo sin valor para ellos.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Y el hecho que Jesucristo está conmigo. 돈 문제 생기면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Pero cuando tengo un problema de dinero me preocupo por el dinero. 건강 문제 생기면 건강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Y cuando tengo un problema de salud me preocupo por la salud.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깁니다. Y entonces nosotros consideramos a Cristo liviano. 그리스도를 그렇게 여기는데 성공 할 수 있습니까? Y entonces considerando a Cristo de esta manera podemos tener éxito. 그리스도를 아무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겠냐? Una persona que considera a Cristo algo sin valor puede ser que tenga victoria. 또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 Y otra vez se resienten ante Dios.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Y qué hace Dios? 불뱀을 보내 가지고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만든다. Envía serpientes ardientes para que las personas sean mordidas y mueran. 불뱀에 물리면서 회개합니다. Y entonces ellos siendo mordidos por las serpientes ellos se arrepienten. 우리가 범죄했다. Y entonces hemos pecado, dicen.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 Nosotros nos hemos resentido ante Dios. 너무 잘못했다. Y entonces verdaderamente estábamos en lo malo.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 Y entonces por favor sálvanos.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Ora por nosotros.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들의 잘못이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한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Los israelitas pensaron que el hecho de que ellos se quejaron ante Dios era lo que no era correcto. 진짜 중요한 걸 못 보고 있는 겁니다. Pero es que no habían visto lo que era verdaderamente importante. 원망 불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Lo importante no es que se habían resentido o que se habían quejado.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믿음이 잘못된 거라니까. Sino que la fe fundamental que causaba este resentimiento y también esta queja era lo que estaba mal. 예수가 모든 문제 다 끝냈다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 불평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Entonces como no tenía la fe de que Jesús como el Cristo había resuelto todos los problemas es que no tenía más opción que quejarse. 근데 고작 이스라엘은 내가 원망한 게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Pero los israelitas apenas pensaban, es que el hecho de que yo me haya resentido es lo malo. 불뱀에 안 물려 죽으면 좋겠다. 고작 그 응답밖에를 원해요. Y simplemente desean recibir la respuesta de no ser mordidos por las serpientes ardientes.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Pero es que Dios le ordena a Moisés.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Haz una serpiente de bronce y tú cuélgala sobre un asta. 그거 쳐다본 사람은 다 살겠다. Y todas las personas que miren esto serán sanadas. 말이 됩니까? ¿Tiene sentido esto? 불뱀한테 물리면 뭐 약을 만들어 줘야지. Entonces si fueron mordidos por serpientes les tenía que dar un antídoto. 불뱀한테 물려서 뭐 해독제를 줘야지. O les tenía que dar un tipo de medicina. 무슨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쳐다보면 살아요. Entonces cómo es que podían hacer una serpiente de bronce verlo y eran sanados. 이스라엘의 수준을 봤을 때 틀림없이 불뱀 안 쳐다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Y entonces viendo el nivel de Israel, inequívocamente habrán habido personas que ni se habrán fijado en esa serpiente de bronce. 근데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Pero todas las personas que vieron esa serpiente de bronce vivieron. 왜 살았냐? ¿Por qué? 그 불뱀이 누구냐? Porque ¿quién es esta serpiente de bronce? 장대에 달린 그 불뱀이 누구냐? ¿Quién es esa serpiente de bronce colgada en el asta?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바로 그 장대에 달린 불뱀이다. En Juan 3 nos dice que este Jesús es la serpiente que está en el asta. 뱀의 장대가 달린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달려야 할 것이다. Porque así como la serpiente de bronce fue elevada, así es que el hijo del hombre tendrá que ser elevado también. 장대에 달린 노뱀은 앞으로 십자가에 달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타입입니다. Porque no, es un tipo esta serpiente de bronce que está colgada en el asta para hablar de Cristo.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라니까. Y entonces es una sombra de Cristo quien será colgado en la cruz para poder expiar todos nuestros pecados y salvarnos. 노뱀을 쳐다보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Y entonces no es que vieron la serpiente de bronce para ser salvos.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Sino ellos fueron salvos viendo la sombra de Cristo que había de venir. 문제는 뭐냐? 장대 쳐다 노뱀 쳐다보고 살아났지만. ¿Y cuál es la cosa que ellos vivieron viendo a esta serpiente de bronce?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신앙은 치유받지 못했어요. Pero la incredulidad fundamental fundamental que ellos tenían no fue sanada en ese entonces. 안타깝죠. Qué pena. 불뱀에게 물려서 죽을 병은 나왔는데. Porque ellos sanaron de las serpientes ardientes que los mordían. 진짜로 죽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불신앙은 치유받지를 못했어요. Pero no pudieron sanar de esta incredulidad que era lo que los estaba matando de raíz.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Verdaderamente es algo tonto. 홍해를 건너면서도 응답을 못 받고. Incluso cruzando el Mar Rojo no habían recibido esta respuesta. 반석에서 물을 먹으면서도 진짜 응답은 못 받고. Tomando agua de la roca no habían recibido la verdadera respuesta.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진짜 응답은 못 받고. Comiendo el maná y las codornices no habían recibido la verdadera respuesta. 불뱀에 물린 거 치료받았지만 진짜 응답을 못 받는다. Y habían sido sanados de las serpientes ardientes pero no habían recibido la respuesta verdadera. 예수 그리스도가 장대에 노뱀이 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Entonces Jesucristo fue elevado, alzado, así como esa serpiente en el asta, y él fue alzado de la cruz para resolver todos los problemas. 장대에 달린 노뱀 쳐다보며 살았듯이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살게 돼 있어요. Y de la misma forma que los israelitas dieron a la serpiente de bronce en el asta y fueron sanados, de la misma forma hoy miramos la cruz de Jesús y somos salvos. 한 가지 중요한 것은 una cosa importante.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que Jesús fue quien cargó la cruz. 구약 성경에는 뱀이 장대에 달렸어요. Pero en el Antiguo Testamento la serpiente de bronce estaba sobre el asta.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Eso es algo irónico.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porque Jesús murió.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닙니다. Pero no es que Jesús murió. 누가 죽었냐? ¿Quién es que murió verdaderamente?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냐? ¿Quién murió en la cruz? 죽음의 세력을 가진 사단이 죽었다. Aquel Satanás que tiene el imperio sobre la muerte. 뱀의 머리가 깨트려진 겁니다. Y la serpiente y la cabeza de la serpiente fue la que fue herida.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entonces Jesús aparentó morir pero no fue Jesús quien murió. 뱀의 머리가 깨고 뱀이 완전히 박살난 것이다. Sino que la cabeza de la serpiente fue destruida y la serpiente fue la que fue destruida. 그게 장대에 달린 노뱀입니다. Esta es la serpiente de bronce en el asta.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Cristo destruyó toda fuerza de Satanás. 자, 29가 가나안 땅에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Entonces vamos a ver la siguiente lección, Cristo que vendría en la tierra de Canaán.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Lo explicamos anteriormente un poco. 아브라함에게 주는 약속이 두 가지다. Habían dos promesas que habían sido dadas a Abraham.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이다. La semilla y la tierra. 자, 씨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그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요. Entonces al hablar de la semilla nos habla del Cristo que iba a venir como descendencia de Abraham.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엄청나게 큰 민족을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Y físicamente hablando es que la semilla de Abraham, los descendientes de Abraham iban a conformar una gran nación. 땅에 대한 약속은 뭐냐? ¿Y cuál es la promesa de la tierra?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Que también Abraham y a su descendencia les daría la tierra de Canaán.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Por eso es que en el pueblo de Israel tenía que estar en Canaán.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정확하게 언약을 맺습니다. En Génesis 15 es que vemos que Dios conforma un pacto muy preciso con Abraham. 앞으로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고통당할 것이다. Que tus descendientes durante 400 años sufrirán en Egipto. 하지만 너와 맺은 이 땅의 약속을 반드시 내가 성취할 것이다. Sin embargo, yo cumpliré esta promesa que yo te he dado acerca de la tierra. 그 후손들을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올 것이다. Y con estos descendientes yo vendré a la tierra de Canaán.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니까. Ya había una promesa para con Abraham.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아까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겁니다. Por eso es que en Éxodo 2 es que se había acordado de la promesa con Abraham y así había salvado a los israelitas. 아무리 잘 살아도 이스라엘은 애굽에 살면 안 돼요. Y sin importar que tan bien viviesen los israelitas no tenían que estar viviendo en Egipto. 왜냐?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땅이 아닙니다. ¿Por qué? Porque Egipto no es la tierra en donde tenían que estar el pueblo de Dios. 아브라함의 후손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요. La descendencia de Abraham tenía que estar absolutamente en la tierra de Canaán. 왜 가나안 땅이 중요합니까? ¿Por qué la tierra de Canaán es importante?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가 올 것이기 때문에. Porque en esta tierra de Canaán iba a venir la semilla de Abraham, el Cristo. 반드시 그리스도는 가나안 땅에 오게 돼 있어요. Porque Cristo tenía que venir a la tierra de Canaán.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으면 안 됩니다. Por eso los israelitas no se tenían que quedar en Egipto. 바벨론에 있으면 안 돼요. No se tenían que quedar en Babilonia.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돼요. Tenían que entrar a la tierra de Canaán. 그래야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Y así es como venía el Cristo.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겁니다. Y por eso es que Dios lo sacó con el Éxodo. 문제는 뭐냐? Pero ¿cuál es el problema?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이 사람들한테 믿음이 없어요. Salieron de Egipto sí, pero no tenían fe. 무슨 믿음이 없냐? ¿Qué fe es la que no tenían? 예수가 그리스도. Que Jesús es el Cristo. 출애굽 어린 양의 피로 모든 문제 끝났다. Y entonces con el cordero de la Pascua, la sangre del cordero de la Pascua se terminó todo problema. Y 믿음이 없어요. No tenían esa fe. Y 믿음이 없으니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일부러 홍해 사건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Y entonces como no tenían esta fe para que tuvieran esta fe les dio el evento del Mar Rojo. 홍해 사건 없어도 돼요, 원래. Porque la verdad es que el Mar Rojo no era tan necesario. 애굽 백성 안 따라와도 됩니다. Y estaba bien si el pueblo egipcio no lo seguía. 어차피 하나님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De todas maneras Dios los iba a salvar. 근데 왜 이스라엘이 그걸 허락하시냐? Pero ¿por qué le permitió esto a los israelitas? 중요한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Para hacer que se percataran algo importante. 다 끝났다. Porque ya terminó todo.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Nada es un problema ya. 모든 상황 환경 너희들 생각한 것들 다 뛰어넘을 수 있다. Y entonces puedes trascender todas las situaciones, el ambiente y todo lo que se te presente. 너희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Porque Dios está con ustedes.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있는 자다. Porque ustedes tienen la sangre del cordero de la Pascua que es Cristo. 이 믿음이 있어야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Y solo con esta fe es que ellos podían conquistar a Canaán. 가나안을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Canaán no era conquistada con fuerzas.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데. Solo aquellos que tenían la fe de este pacto podían conquistar Canaán. 이스라엘은 육신적으로 출애굽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이 믿음이 없어요. Pero los israelitas sí habían salido físicamente de Egipto, pero no tenían esta fe. 그래서 하나님 그 응답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홍해까지 끌고 가셨습니다. Por eso es que Dios para darles esa respuesta los llevó ante el Mar Rojo.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일부러 거기서 천막을 치고 기다리게 해요. Y en Éxodo 14 es que los pone a poner carpas y que esperen allí. 이스라엘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 뭐 하시냐? Y entonces para que los israelitas esperen, ¿qué hace Dios? 바로왕의 마음을 격동시킨다니까. Y entonces mientras los israelitas esperan, Dios movió el corazón del faraón. 그래서 바로가 아 이스라엘 홍해 갇혔구나 잡으러 따라온 겁니다. Y entonces que viene el faraón y dice, ah, ellos están presos ante el Mar Rojo y los viene a seguir. 누가 한 거냐? ¿Y quién hace esto? 하나님이 했어요. Dios lo hizo. 왜 한 거냐? ¿Por qué Dios lo hizo? 유월절 어린이의 피로 너희는 모든 문제 끝났다. Para mostrarles que ya con el cordero, la sangre del cordero de la Pascua ya habían terminado todos los problemas.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문제 다 끝난 것이다. Y cuando están con Dios, todos los problemas ya están terminados. 그 믿음을 응답으로 주시기 위해서. Y entonces para darles esta fe como respuesta.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Y no murió ni uno. 마른 땅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Y cruzaron el Mar Rojo por tierra seca. 쫓아왔던 애굽 군대가 전멸되는 걸 봤어요. Y entonces vieron cómo todo el ejército egipcio era arrasado por las aguas.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죠. Y entonces podemos ver que ellos alaban a Dios después de esto. 말탄자를 이 바다에 던지셨으며. Que entonces él llevó al jinete a las aguas.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Y entonces alabaremos a Jehová. 난리가 납니다. Y entonces hay un gran relajo. 응답을 못 받았어요. Pero es que no habían recibido la respuesta. 마른 땅을 통해서 홍해는 건너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니까. Y cruzaron por tierra seca el Mar Rojo, pero no habían recibido la respuesta. 진짜로 이스라엘이 응답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Si verdaderamente Israel hubiese recibido la respuesta, ¿qué tenía que hacer? 아까 홍해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했잖아요. Y entonces ante el Mar Rojo se habían arremetido contra Moisés y contra Dios.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Porque es que ustedes nos sacaron. 애굽 땅에서 말했던 게 이거 아니냐? ¿Acaso no es que no podíamos venir en esa tierra de Egipto?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어냈냐? Nos sacaron hasta aquí porque no había tumbas en Egipto para cuales morir.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Y así estaban los israelitas. 그랬는데 홍해를 건넜으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응답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Y si cruzaron el Mar Rojo, si habían recibido esa respuesta, tenían que llorar ante Dios. 아닙니까? ¿O no es así? 지금 막 살았다 기뻐할 때입니까? Es un momento en donde debíamos estar gozosos por haber vivido.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신데도 불신앙했습니다. Es que Dios está con nosotros, pero nosotros le fuimos incrédulos.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났다고 했는데 문제 생기니까 당장이 불신앙했습니다. Y Cristo es el solucionador de todos los problemas, pero cuando viene el problema yo te caí en incredulidad. Perdón, Dios. 용서해달라고 대회개를 해야 된다니까. Tenía que arrepentirse y pedir perdón ante Dios. 근데 이스라엘은 막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Pero Israel se pone a alabar y es un gran relajo. 왜 그렇습니까? ¿Por qué? 안 죽었으니까. Porque no murieron. 안 죽은 게 응답이라고 생각해. Para ellos el no morir era la respuesta. 한 명도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Ni uno recibió esa respuesta. 진짜 하나님이 주려는 응답을 못 받았다니까. No recibieron la respuesta que verdaderamente Dios les quería dar. 못 받았던 증거가 그 찬양하고자 나서 바로 등장합니다. La evidencia de que ellos no pudieron recibir esa respuesta es que después de alabar de inmediato.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마실 물이 없어. Es que caminaron tres días y no había que tomar. 샘물이 하나 마라에서 나왔는데 먹으니까 물이 써서 못 마셔요. Y entonces en Mara había un pozo pero estas aguas no se podían tomar. 당장 원망 불평을. Y de inmediato ellos se resienten y se quejan. 물이 없어서 죽게 됐다. Ah, que no tenemos agua, vamos a morir. 거기서 또 물 주죠 하나님이. Y Dios les da agua. 나무까지 던져라. Y entonces ustedes tienen esta rama. 물이 달아질 것이다. Y entonces se endulzarán las aguas. 나무까지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Y entonces tiró la rama y se endulzaron las aguas. 와, 물 이제 마실 수 있다. Ahora podemos tomar agua y empiezan a tomar. 물은 마시는데 응답을 못 받는다니까. Y entonces tomaron del agua pero no pudieron recibir la respuesta. 진짜로 홍해에서 응답 받았으면 사흘 동안 물 못 마셔도 원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Y entonces si verdaderamente hubiesen recibido la respuesta aunque no hubieran tomado agua por tres días no se hubieran resentido. 조금 가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 Y es, después de un poco no había que comer. 또 원망한다니까. Y otra vez se resienten. 만나를 먹는데도 원망해. Incluso comiendo el maná se resienten.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또 응답을 못 comiendo 받아. Las codornices se resienten.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Así fue Israel.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냐? Por eso qué pasó? 가나안 땅 앞에 갔어요. Que fueron ante el Canaán. 민수기 13장 14장. Y entonces nosotros podemos ver también en Números 13. 열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Y envían a los 12 espías.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하나님 주신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Y entonces vienen ellos después de explorar la tierra y empiezan a juzgar de una forma mala esta tierra de Dios. 큰 성읍이 있다. Ay, que es una gran ciudad. 히타이트들이 살고 있다. Y que están estos hititas.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 Y ellos tienen estas armas de acero. 거기서 아낙 자손 거인들을 봤다. Y nosotros hemos visto a esos gigantes allí. 그들을 쳐다보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 Y nosotros somos como insectos en comparación a ellos. 우리 이제 다 죽게 됐다. Vamos a morir. 밤새도록 그 사람들이 울었어요. Y toda la noche lloran. 그 사람들이 틀린 보고를 했냐? Y ellos acaso dieron un mal informe? 아닙니다. No. 정확한 보고입니다. Dieron un informe correcto.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요. Y esa tierra de Canaán era una tierra que no podían vencer los israelitas nunca. 상황 현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했다니까. Ellos hablaron de la situación, de la realidad, del ambiente correctamente. 근데 뭐가 문제냐? Pero ¿cuál era el problema? 언약이 없고 불신앙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Es que no tenían el pacto y eran incrédulos. 홍해에서 그 응답을 못 받았으니까. No recibieron esa respuesta en el Mar Rojo. 바위 터져서 물 먹으면서도 그 응답을 못 받으니까. Reventó la roca, tomaron agua, pero no recibieron esa respuesta. 만나를 통해서 그 응답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 응답 못 받으니까. Incluso Dios les quería dar esa respuesta a través del maná, pero no lo recibían. 메추라기를 줘가면서 그 응답 주려고 하는데 메추라기만 먹지 그 응답을 못 받아요. Y entonces incluso les dio las codornices para esa respuesta y solo comían de las codornices y no habían recibido esa respuesta. 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Ah, como que nada es un problema ya. 다 끝났구나. Ya terminó todo. 딱 두 명만 그 응답 받았습니다. Dos recibieron esa respuesta. 두 명. Dos. 200만 명 중에 두 명. De los 2 millones dos. 여호수아 갈렙. Josué Caleb. 여호수아 갈렙 똑같은 거 봤습니다. Josué Caleb vieron lo mismo. 근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 응답을 받았어요. Pero vieron ese proceso y recibieron la verdadera respuesta. 다 끝난 거구나. Porque ya terminó todo. 출애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가나안 땅 데려가시겠구나. El problema no es salir del Éxodo, sino que él nos va a llevar a Canaán.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구나. Nada va a ser un problema.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Solo ellos dos entraron a Canaán. 20세 이상 된 사람들 나머지 전부 다 죽었어요. Y todas las demás personas es que ellos murieron. 물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고. No porque había falta de agua. 먹을 게 없어서 죽은 게 아니고. No porque no había que comer. 믿음이 없어서 죽었다. Porque no tenían fe. 언약.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No tenían fe en el pacto de Dios. 언약이 뭡니까? ¿Qué es el pacto? 예수가 그리스도란 게 언약. Que Jesús es el Cristo es el pacto. 세계복음화가 언약입니다. Y la evangelización mundial es el pacto.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구약의 언약이요. Entonces en el Antiguo Testamento la sangre del cordero en la Pascua era el pacto. 가나안 땅이 언약입니다. Y también en la tierra de Canaán era el pacto. 오늘도 똑같아요. Es lo mismo hoy en día.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맨날 고민하고 염려하고 매여서 삽니다. Si no tengo la fe que Jesús es el Cristo el solucionador de todos los problemas de la vida, yo sigo atado a qué comer, a qué beber y a todas las cosas terrenales. 그 믿음을 가진 사람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Pero a través de las personas que tienen fe en esto, él conquistó Canaán.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Y en esa tierra de Canaán llegó el Cristo. 우리도 똑같습니다. Es lo mismo con nosotros. 그 믿음 가진 자를 통해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A través de las personas que tienen esta fe se puede conquistar a todo el mundo.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Mateo 24:14 Pero este evangelio del reino será predicado para testimonio a todas las naciones y entonces vendrá el fin.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을 때 세계 복음화 됐을 때 주님이 오십니다. Cuando todo el mundo sea conquistado con este evangelio, cuando ocurra la evangelización mundial vendrá el Señor. 어떻게 하면 되냐? ¿Cuándo?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Cómo lo podemos hacer con la fe de que Jesús es el Cristo?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Y con la palabra que está en la Biblia está bien si somos débiles. 성경에 있는 말씀과 성경에 있는 전도 그대로 하면 돼요. Si hacemos también con la palabra y también el evangelismo que nos dice la Biblia así de esta misma forma se puede. 하나님은 능력이 필요 없어요. Dios no necesita de nuestro poder. 하나님이 능력 많으니까. Dios tiene mucho poder. 하나님 우리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Dios no necesita de nuestra sabiduría. 하나님 지혜가 많으니까. Dios está lleno de sabiduría. 뭐가 필요하냐? ¿Qué es lo que necesita?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가 필요하고 necesita de gente que crea que Jesús es el Cristo.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온 인생을 드릴 자가 필요하다. Y las personas que vayan a dar toda su vida para la evangelización mundial. Amén. Amén. 자, 30과 참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Y entonces vamos a ver la lección 30, Cristo el verdadero rey.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Después de conquistar Canaán no es que cesó el problema para los israelitas.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난 이후에 사사기부터 보면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났어요. Y después de que ellos conquistaron la tierra de Canaán desde jueces podemos ver que había más problemas.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냐? ¿Por qué surgían esos problemas?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에서 많은 족속들을 정복을 했습니다. Primero porque cuando entraron a la tierra de Canaán Dios obró muchísimo y entonces conquistaron a muchas tribus. 하나님은 원래 진멸시키라고 그랬어요. Y entonces Dios les había dicho que los exterminaran completamente.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Que los matara a todos. 안 죽입니다. Pero no los mató. 왜 안 죽일까요? ¿Por qué? 자기들이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Porque ellos querían utilizar a estas tribus como sus siervos. 자기 힘 좋으니까 하나님 죽이라고 하는데 안 죽여요. Y entonces como ellos tenían fuerzas aunque Dios había mandado que los mataran no los mataron. 다 살려둡니다. Entonces los dejan vivos. 종으로 부려먹어요. Para utilizarlos como siervos. 근데 사사기 보면 어떻게 되냐? Pero si vemos en jueces. 이 사람들이 힘을 얻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Estas personas obtienen fuerzas y atacan a Israel. 사실은 불신앙에서 생긴 겁니다. La verdad es que esto surgió por falta de fe.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Porque perdieron el pacto de Dios. 심지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는 족속들까지 있었다니까. Incluso habían pueblos que no habían entrado a la tierra de Canaán.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냐? Pero qué es lo que pensó Israel? 사사기서를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 Y si miramos en jueces podemos ver que el autor piensa que los israelitas hacían lo que querían porque no había un rey sobre Israel. 이스라엘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렇게 맨날 당한다. ¿Qué es lo que pensaba Israel? Es que no tenemos un rey, por eso estamos siendo afligidos. 사사가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힘이 강한데. Y cuando se habían levantado los jueces, entonces teníamos gran poder. 사사 죽고 나면 또 어려움을 당하니까. Pero después de que murieron los jueces, entonces otra vez el problema. 왕이 없어서 그렇구나. Entonces es que es porque no tenemos rey.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Eso es lo que pensaban ellos.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Porque era acaso porque no tenían un rey? 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No era porque no tenían un rey. 사사가 죽고 나면 곧바로 또 우상 숭배하니까. Porque cuando ellos cuando moría un juez, entonces de inmediato caían a la idolatría. 언약을 놓치니까 계속 생기는 문제인데. Perdían el pacto y por eso seguía viniendo el problema. 이 사람들 그냥 육신적으로 블레셋처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Pero ellos pensaban físicamente, ah, nos gustaría tener un rey como los filisteos también. 아, 미디안처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Ay, también como Madian nos gustaría tener un rey. 이래 가지고 계속 왕을 세워 달라고 사무엘서에 보면 요구를 합니다. Y otra vez, y cuando miramos en los libros de Samuel les piden constantemente que se levantó un rey. 사무엘이 굉장히 화를 내죠. Y Samuel se enoja muchísimo. 왜 인간의 왕을 구하냐? Porque piden a un rey humano. 하나님이 우리 왕인데. Porque Dios es nuestro rey. 저 불신자들, 저 이방 족속처럼 왕이 필요하냐 우리가? Entonces acaso somos como esos gentiles que necesitan reyes? 죄를 짓지 마라. No pequen. 하나님이 우리 왕이다. Dios es nuestro rey.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면 충분하다. Y con Dios es suficiente. 아무도 말을 안 들어. Y entonces nadie escuchaba esto. 왕이 필요하다 우리는. Entonces decían necesitamos un rey. 이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십니다. Y otra vez entonces Dios les permite un rey. 누구를 지목하셨냐? Entonces a quién les permite?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지목하셨어요. Entonces él señala a Saúl de la tribu de Benjamín. 근데 사울은 보니까 키는 크고 잘생겼는데 뭐 겁쟁이 같아요. Y Saúl era alguien muy alto y apuesto pero parecía alguien miedoso. 자기가 왕으로 뽑힐까봐 키는 근데 막 숨어 있습니다. Y entonces él está también escondido porque él iba a ser elegido como un rey. 이 사람을 왕으로 한다니까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Y entonces es que cuando decían que él iba a ser el rey de Israel, el pueblo no le gustaba mucho esta idea. 아니 저는 겁쟁이가 왕을 해서 어떻게 이 적들을 이길 수 있냐? ¿Cómo con una persona tan temerosa podemos vencer al enemigo? 근데 사울에게 기름 붙자마자 하나님이 영이 임하죠. Pero desde que Saúl es ungido, entonces viene el Espíritu de Dios sobre él. 사울을 통해서 갑자기 적들을 막 다 이기기 시작합니다. Y entonces de una vez es que empiezan los enemigos a caer ante él. Moab, Ammon, Edom, 막 이런 데를 막 전부 다 치기 시작합니다. Moab, Ammon, Edom, todos estos lugares entonces empiezan a atacar. 그거 보니 백성들 마음 문이 열려가지고. Y entonces viendo esto, el pueblo abre su corazón. 아, 사울이 우리 왕 하면 되겠다. Entonces bueno, que Saúl sea nuestro rey. 이래가지고 사울이 초대 왕이 됩니다. Y entonces se vuelve el primer rey. 문제는 뭐냐? ¿Cuál es el problema? 왕이 오면 잘 될 줄 알았어요. Todos pensaron que con un rey les iba a resultar. 처음에 잘 됐습니다. Y al principio sí. 적들을 막 이기고. Y ellos vencían a los enemigos. 힘이 있는 나라가 되는 것 같았어요. Y se volvía una nación potente. 근데 문제는 뭐냐? Pero ¿cuál es el problema?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왕입니다. Saúl era un rey que no obedecía a la palabra de Dios. 그게 문제예요. Ese era el problema.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Los israelitas no necesitaban un rey. 어떤 왕이 필요하냐? ¿Qué rey necesitaban?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왕이 필요하다. Necesitaban un rey que obedeciera 100% a la palabra de Dios. 자, 왕정 시대가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진노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Y entonces en la época de los reyes cuando se empezó a dar de lleno, entonces a través de qué llega la bendición o la ira de Dios? 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A través del rey. 가만히 열왕기서들 사무엘서 살펴보세요. Si ustedes miran también primera y segunda de Samuel y primera y segunda de Crónica lo pueden ver. 왕이 하나님 말씀에 언약에 딱 순종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백성을 축복했고. Si el rey era obediente a la palabra de Dios, entonces Dios bendecía al pueblo. 백성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No dice si el pueblo estaba bien o mal. 왕이 하나님한테 불순종한 백성 전체가 멸망받았다니까. Pero si el rey desobedecía a Dios, entonces todo el pueblo era destruido por Dios. 근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왕이었어요. Pero el primer rey de Israel, Saúl, no obedeció a la palabra de Dios. 문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No había más opción que tener un problema. 자, 시편 82편 6절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Entonces me gustaría que nosotros viéramos también el Salmo 82 del 5 al 6. 시편 82편 6절 7절. Entonces es el Salmo 82 del 6 al 7, perdón.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했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Yo dije, vosotros sois dioses y todos vosotros hijos del Altísimo, pero como hombres moriréis y como cualquiera de los príncipes caeréis. 자, 이 신은 아삽의 신데요. Entonces nosotros podemos ver estos dioses. 천상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Y entonces ya se están alejando de lo que es el Dios. 하나님이 신들을 불러가지고 꾸짖는 거예요. Y entonces es que estaba llamando Dios a los dioses y entonces los estaba criticando. 근데 그 신들이 누구냐? ¿Pero quiénes son estos dioses? 가만히 들어보면 이 지구상의 나라의 왕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Y entonces nosotros podemos ver que son los reyes de esta tierra.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꾸짖음 받는 내용이 왕들이 잘못하고 있는 짓입니다. Y entonces lo que estaban siendo criticados por Dios era las cosas que no estaban haciendo bien los reyes. 그래서 이 왕들을 꾸짖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Y entonces criticando a esos reyes es que Dios les dice.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Yo dije vosotros sois dioses.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냐? Y todos vosotros sois hijos del Altísimo. 근데 어떻게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Pero cómo es que ustedes están aumentando todos estos huérfanos y también las viudas.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힘들게 만드냐? ¿Y por qué están causando dificultades a toda la tierra?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게 될 것이다. Pero como hombres moriréis y como cualquiera de los príncipes caeréis. 왕들이 똑바로 하지 못하고 악행을 행하니까. Y entonces como los reyes no lo están haciendo correctamente y están haciendo el mal. 너희들이 반드시 사람처럼 죽고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Por eso como príncipes moriréis y como cualquiera de los como hombres moriréis y como cualquiera de los príncipes caeréis. 해석이 좀 잘못된 겁니다. Y entonces la verdad es que está algo mal.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Entonces como hombres moriréis. 그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담입니다. Y entonces esta palabra hombres, la verdad es que el término original es Adán. 아담이 원래 사람이란 뜻도 있어요. Entonces Adán significa hombre. 근데 아담으로 사람 이름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바릅니다. Y entonces al interpretarlo como el nombre de Adán, esto es más correcto. 너희는 아담처럼 죽게 될 것이고. Moriréis como Adán.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Y como cualquiera de los príncipes caeréis. 고관의 하나가 아니고 아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No es como cualquiera de los príncipes sino Adán. 첫 번째 왕처럼 넘어지게 될 것이다. Caeréis como el primer rey. 아담이 원래 왕이었습니다. Adán era un rey originalmente.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Era un hijo de Dios. 지존자의 아들이었다니. Y era el hijo del Altísimo. 근데 아담이 범죄하죠. Pero Adán pecó.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Y qué pasa cuando Adán peca? 아담 때문에 모든 백성, 모든 인류가 다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Por Adán es que todo el pueblo y también toda la humanidad cae en este problema de Génesis 3.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서 사람들 위해서 왕 노릇을 하게 됐다니까. Y entonces ya por Adán es que el hombre cae como siervo de Satanás. 자, 구약 성경에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온 백성이 망한다니까. Y en el Antiguo Testamento dependiendo del rey cómo lo hacía es que si perecía o vivía todo el pueblo.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 이야기를 읽어보면 똑바로 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Por eso si miramos a todos los reyes de Israel no hay ni uno que sea correcto. 가장 뛰어난 왕이 누구죠? ¿Quién es el rey más destacante? 다윗입니다. David, ¿verdad? 근데 다윗마저도 밧세바를 범하고. Pero incluso David es que cometió el pecado de ver a Betsabé.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백성들 7만 명이 하룻밤에 죽게 만든다니까. Y también es que él hizo un censo en sus últimos días no confiando en Dios y causó que una peste llegara sobre todo el pueblo eliminando a 70.000. 다윗도 참 왕이 아닙니다. David no era el verdadero rey.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서 역사서들은 왕들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 Por eso es que viendo todos los libros históricos de los reyes, ¿qué es lo que nos dice? 우리에게 참된 축복과 생명을 가져다 줄 참 왕이 와야 된다. Tiene que venir el verdadero rey que nos vaya a dar verdadera bendición y vida.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줄 왕이 필요하다. Necesitamos al rey que nos vaya a dar la verdadera bendición de Dios. 참 왕을 갈망하게 만드는 게 역사서라니까. Y entonces los libros históricos nos hablan y nos hacen anhelar al verdadero rey.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 왕. El verdadero rey que obedece a Dios. 그 왕이 누구냐? ¿Y quién es este rey? 예수님이다. Es Jesús.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Él obedeció hasta la muerte. 죽음으로 모든 사단을 꺾으시고. Y con su muerte ató a Satanás.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셨다. Y él nos dio todas las bendiciones de Dios.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는 왕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참 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Por eso es que los libros históricos del Antiguo Testamento no nos hablan de los reyes, sino nos hablan del verdadero rey. 너희에게 참된 왕이 필요하다. Que necesitamos un verdadero rey.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참 왕이 필요하다. El verdadero rey que destruirá la potestad de Satanás. 너희에게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줄 순종하는 왕이 필요하다. Y aquel rey obediente que nos dará todas las bendiciones de Dios.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Y él es Jesucristo.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Jesucristo fue obediente hasta la muerte.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Y también primera Juan 3:8 destruyó la obra del diablo. 일평생 마귀의 묘에 종노릇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Y él vino para librar a todos los que toda la vida estaban sujetos a servidumbre por temor de la muerte.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 전체는 참왕 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다. Por eso es que todos los libros históricos del Antiguo Testamento nos hablan del verdadero rey. 자, 31장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Luego vamos a ver a Cristo el verdadero sacerdote. 구약 성경 중에 특별히 5경 그 중에서도 레위기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En el Antiguo Testamento el Pentateuco, especialmente el Levítico nos hablan de los sacerdotes. 피제사와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Y nos explica muy certeramente de lo que es la ofrenda de sangre, de lo que es el sacrificio de los sacerdotes.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곳곳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Y entonces nos explica qué tan importante es el sacerdote en cada lugar. 왜 이야기를 중요하게 이야기하냐? ¿Y por qué es que nosotros pensamos que eso es importante?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Porque todos son pecadores. 죄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Porque tiene que recibir solución al pecado.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A través de los sacerdotes del Antiguo Testamento Dios nos da la palabra.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다. Hay un camino para resolver el pecado. 제사장을 통해 피제사를 통해 제사장이 드리는 피제사를 통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다. A través de la sangre que da el verdadero que da el sacerdote se resuelve el pecado. 근데 문제가 뭐냐? Pero ¿cuál es el problema? 구약의 제사장들은 불완전해요. Que los sacerdotes del Antiguo Testamento eran inciertos. 제사장들이 자신도 죄를 짓고. Porque los sacerdotes en sí ellos mismos cometían pecados. 제사장들이 부패해 가지고 백성들이 가지고 온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자기네들 떼먹고. Y los sacerdotes eran corruptos y lo que el pueblo daba ante Dios ellos se lo comían. 제사장 원래 땅을 가질 수 없잖아요. Y entonces los sacerdotes no podían tener tierra originalmente.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나가 가지고 세상 일을 하고. Y entonces ellos cuando les costaba vivir entonces salían hacían las cosas mundanas. 나중에 제사장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다면 극도로 타락을 합니다. Y luego después de que los sacerdotes vinieron de Babilonia entonces cayeron completamente. 자, 대제사장이 몇 명 있죠? ¿Y cuántos sumos sacerdotes habían? 한 명밖에 있을 수 없잖아요. Solo podía haber un sumo sacerdote, ¿verdad? 근데 이미 예수님 당시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Pero cuando vemos en los tiempos de Jesús utilizar la expresión los sumos sacerdotes. 대제사장 한 명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Entonces solo podía haber un sumo sacerdote.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전에 500년 넘는 기간 동안 대제사장이 몇 명이었냐? Entonces antes de ser llevados como esclavos a Babilonia durante 500 años ¿cuántos sumos sacerdotes hubo? 40명이 안 돼요. No eran ni 40. 근데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500년 동안 대제사장이 몇 명이냐? Pero después de que ellos salieron de Babilonia y hasta la venida de Jesús habían pasado 500 años, ¿cuántos sumos sacerdotes había? 400명이 넘습니다. Eran más de 400. 왜 그러죠? ¿Por qué? 400명이 어떻게 넘어요? ¿Cómo pueden ser más de 400? 한 대제사장의 임기 기간이 짧게는 3일도 있어요. Entonces hay sumos sacerdotes que por poco que hayan fugido como sumos sacerdotes tenían 3 días. 어떤 사람은 1년이고. Algunos un año.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는 40년, 50년씩 했다니까. Y antes de ser cautivos por Babilonia es que ellos estaban 40, 50 años. 한번 대제사장 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Porque una vez que uno es sumo sacerdote hasta la muerte.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죽냐 말이야. Pero porque morían tan rápido.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다음에 왕이 없습니다. Es que después de regresar de Babilonia los israelitas carecían de rey. 누가 왕 노릇을 했냐? Y entonces quiénes eran los que reinaban? 대제사장이 왕 노릇을. Los sumos sacerdotes encargaban del reinado. 그러니까 대제사장 자리에 앉으면 엄청난 권력과 부가 있습니다. Por eso cuando uno estaba en el puesto de sumo sacerdote tenía un gran poder y una gran abundancia. 그러니까 독살해 가지고 3일 만에 죽여 버리고. Por eso es que cuando se levantaba uno lo mataban en 3 días. 정치적으로 그 자리에 앉으려고 계속 사람들 죽이고 싸우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Y luchaban y asesinaban a las personas para llegar a este lugar por los beneficios políticos. 나중에는 한 가문이 그걸 차지를 해. Luego una familia se encargaba de ese sacerdote o sumo. 이래가지고 아직 아버지 안 죽었는데 아들을 갖다가 안 뺏기려고 미리 시켜 버리고. Y entonces que el padre no había muerto, pero para que no les quitaran esa posición ya ponía a su hijo. 그 아들을 또 시켜 버리고. Y entonces el hijo ya lo ponía también.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세 명이나 있는 거예요. Y entonces habían tres sumos sacerdotes. 말하자면 완전히 제사장직이 타락을 해 버렸다. En otras palabras, los sacerdotes habían sido corruptos completamente. 그때가 예수님 오셨을 때입니다. Y este es el tiempo que llegó Jesús. 진짜로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뭘 봤냐? Las personas que conocieron la palabra verdaderamente que vieron. 지금 제사장들이 다 타락했구나. Que todos los sacerdotes están corruptos. 진짜 제사장이 필요하다. Se necesita un verdadero sacerdote. 이래 가지고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SNF합니다. Y entonces los que habían salido al desierto eran los que decían esto.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 Personas como Juan el Bautista. 막 비판하고 그러는 겁니다. Y que criticaban a todos estos sacerdotes.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Y entonces les decían que eran generación de víboras.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는데 제사장들이 다 타락을 해버렸다. Y entonces habían levantado los sacerdotes para resolver todos los pecados, pero todos ellos eran corruptos.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Y cómo es que ellos podían solo resolver el problema del hombre? 참 제사장이 필요하다. Se necesita un verdadero sacerdote. 예수님이 누구냐? ¿Quién es Jesús?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참 제사장. Él es el verdadero sumo sacerdote que expió todos nuestros pecados.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Él es alguien sin pecado. 죄가 없으신 분 죽을 필요 Y si no tiene pecado, no necesita morir. 근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로 모든 죄를 끝냈다. Pero él terminó todos nuestros pecados con su propia sangre. 어느 정도로 해결을 했냐? ¿Y hasta qué punto lo resolvió?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끝냈다. Nos dice en Hebreos 10:14 que una vez perfectamente y eternamente lo hizo. 우리에게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고. Ya no necesitamos más ofrenda.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 없다. Ya no necesitamos otro sumo sacerdote. 왜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의 참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Por qué? Porque ese sumo sacerdote es Jesucristo que ha resucitado nuestro sumo sacerdote eternamente.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더 이상 새로운 대제사장 없다. Por eso es que nosotros podemos ver en Dios ya no necesitamos un sumo sacerdote. 우리의 대제사장 한 분이다. Porque solo hay un sumo sacerdote para nosotros. 완전히 우리의 문제를 끝냈다. Aquel que completó nuestro problema eternamente.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끝냈다. Y que él terminó todos los pecados del pasado, presente y futuro. 그분이 누구냐? ¿Quién es él? 예수 그리스도. Es Jesucristo. 죄 문제를 그냥 해결해 준 게 아니고요. Y no simplemente se resolvió el pecado. 예수님 우리 죄 용서해 줬다 그게 아니고요. No simplemente él perdonó mi pecado.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 버렸어요. Romanos 8:2 nos dice que nos liberó de la ley de la muerte y del pecado. 죄를 지으면 사망해야 되는데. Porque si pecamos tenemos que morir. 그 법이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 법에서 해방을 시켜 버렸다. Pero él nos liberó de esta ley para que esta ley ya no aplique a nosotros.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넘어지는 것 까지도 미래의 죄도 다 끝냈다는 거예요. Pues incluso nuestros errores del futuro, nuestras caídas que hacemos por error, eso también lo consumó. Amén. Amén. 죄책감 때문에 너무 시달리지 마세요. Entonces ustedes no sean tan afligidos por lo que es la culpa. 실수하고 넘어졌으면 빨리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나면 됩니다. Entonces si ustedes erraron, se equivocaron, rápidamente aférrense otra vez a Cristo y levántense. 계속 죄책감 시달리면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Porque hay muchas personas que por la culpa están afligidos y no pueden vivir una vida de fe correcta. 잘못한 거 맞습니다. Entonces es cierto, hemos errado.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거 맞습니다. Y es cierto que tenemos que sentir ese error. 그렇지만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Pero hay que aferrarnos a Cristo que también resolvió este pecado. 이 죄까지도 다 끝냈구나.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Y entonces hay que aferrarnos a ese Cristo que también acabó con ese pecado. 자, 한국인들은 세례 받을 때 담배랑 술 안 하겠습니다. 서약을 합니다. Los coreanos cuando ellos son bautizados, entonces ellos declaran, yo ya no voy a fumar ni beber. 저도 서약을 했어요. Y yo también lo había declarado.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계속 피웠어요. Pero desde pequeño yo fumaba. 중학교부터. Desde que yo estaba en la escuela secundaria. 12살부터 계속 피웠어요. Desde los 12 años yo empecé a fumar. 그리스도 알았는데 10년 넘게 담배를 피니까. Y entonces conocí a Cristo y más de 10 años fumé. 못 끊어요. Y entonces no podía dejar el cigarro. 양심에 계속 찔리는데. Y entonces esto me da cargo de conciencia. 못 끊어요. No podía dejarlo. 어떻게 했냐? ¿Qué hacía? 담배 필 때마다 그리스도. Entonces siempre quien fumaba Cristo.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ntonces gracias por resolver todo este problema. 내가 이렇게 연약한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ú sabes que soy así de débil, pero muchas gracias por salvarme, Dios. 제가 담배 피고 넘어질 때마다 계속 그리스도를 생각했어요. Y cada vez que yo fumaba que hacía ese error, entonces pensaba en Cristo. 오늘 담배 피는데 생각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Y entonces un día yo fumaba y me salían lágrimas. 내가 맨날 이럴 줄 아는데 왜 나를 구하셨지? Y él sabe que yo voy a seguir así porque me salvó. 하나님이니까 다 아실 거 아니에요. Es que Dios sabe todo, ¿no? 나 같으면 나 같은 놈 안 구할 것 같은데. Y si yo fuera yo no me habría salvado a mí mismo. 왜 이렇게 계속 넘어지는 나를 구하지? Pero por qué me salvó a mí mismo que yo sigo cayendo. 그거 생각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Y entonces yo pensaba esto, me salían lágrimas. 제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웠는데. Y entonces una vez yo cada día yo fumaba una caja de cigarros. 20개가 들어있잖아요. Y entonces cada cajetilla tiene 20. 하루에 20번씩 계속 그리스도. Y entonces 20 veces salía Cristo. 감사합니다. Gracias.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Gracias Cristo por resolver este problema del pecado. 그걸 한 달 정도 했다니까. Un mes más o menos pasé así. 죄책감을 가지고 막 무너지는 게 아니고. Y entonces no caía con lo que era la culpa.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니까. Sino que incluso dentro de eso me aferraba a Cristo. 어떻게 됐냐? ¿Y qué pasó? 한 달 그리스도 누리니까 끝났어요. Que disfruté de Cristo un mes y terminó.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도 없고. Ni siquiera pensé que quería fumar. 6개월 뒤에 친구들 만나니까 친구들 다 담배 피워. Y entonces después de 6 meses me encontré con todos mis amigos y todos ellos fumaban. 냄새 맡으니까 기침 나더라고. Y entonces al oler este cigarro entonces me daba tos. 내가 끊은 게 아닙니다. Entonces no es que yo lo haya hecho. 끊어졌지. Sino que simplemente se terminó. 그리스도를 누리면 내가 할 수 없는 게 다 된다니까. Entonces si yo disfruto de Cristo las cosas que yo no puedo hacer también ocurren. 이게 생명의 법,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성화되는 겁니다. Y entonces dentro de esta ley de vida dentro de Cristo es que vamos santificándonos. 내가 막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고. No es porque yo me esfuerzo en santificarme. 진짜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모든 체질도 뛰어넘는다. Sino que si verdaderamente conocemos a Cristo y vamos conociendo más a Cristo, entonces nosotros trascendemos lo que es nuestra propia naturaleza. 아, 이제 담배 마음껏 피워도 되겠구나. Ahora ya puedo fumar todo lo que quiero. 그 소리가 아닙니다. No les estoy diciendo esto. 그 잘못 깨달은 거예요. Eso es percatarse erróneamente de todo. 유다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 사람 두 번 죽은 자입니다. Y entonces nosotros podemos ver en Judas 2:4 que estas personas son muertos dos veces. 아, 이제 예수님 다 용서했으니까 마음껏 죄 지어야지. 그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에 또 한 번 못 박는 사람이에요. Entonces las personas que dicen, ah, como Jesús ya resolvió todo, ahora puedo pecar todo lo que yo quiera. Estos son los que crucifican otra vez a Jesús. 그 소리가 아니고, no les quiero decir esto. 그리스도가 이 죄도 용서해 주셨다는 걸 진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받으란 말이에요. Sino que verdaderamente incluso este pecado lo ha perdonado Cristo. Verdaderamente tengo con agradecimiento y que se les compunja el corazón por esto. 진짜로 내 죄를 해결하셨음을 인정하란 말이에요. Y reconozcan que verdaderamente este pecado ya fue resuelto. 그럼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Y así el Espíritu Santo nos cambia a nosotros. 윤리 도덕 율법이 아니고, no es con una moral, una ética, con una ley.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Sino que Dios es que me salva. 저는 이 경험이 있으니까 훨씬 유익해요. Y entonces por haber tenido esa experiencia yo creo que es más beneficioso para mí. 청소년들 중에 타락한 애들 많잖아요. Porque he visto muchos jóvenes que han caído. 술, 담배, 섹스 막 돌아다니고. Y entonces que ellos andan en lo que es el alcohol, andan en la bebida y andan en el cigarro y en el sexo. 저는 그런 사람들 이해합니다. Yo entiendo a estas personas. 왜냐, 내가 그랬으니까. ¿Por qué? Porque yo fui así. 내가 살아났으니까. Y yo también viví así. 이 아이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믿음 들어가면 바뀌게 돼 있다. Y yo sé que si entra la fe de que Jesús es el Cristo en esta persona también cambia. 이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진짜로 믿게 되면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 살릴 수 있다. Y si él cree verdaderamente que Jesús es el Cristo, él cambia y puede salvar a los demás. 진짜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 무너진 사람들도 살릴 수 있어요. Si verdaderamente conocemos a Cristo, incluso a los que están derrocados los podemos salvar. 생명입니다. Es vida. 능력이라니까. Es poder. 자, 32가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Vamos a ver lo siguiente, Cristo el verdadero profeta.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Entonces vamos a explicar acerca del profeta. 왜 선지자가 생기게 됐냐? Porque es que surgieron los profetas.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고 했어요. Originalmente el pueblo de Israel tenía que subir al monte de Sinaí para encontrarse con Dios. 근데 시내산에 하나님이 오시는데 너무 무서운 현상들이 일어나. Pero cuando venía Dios sobre el monte de Sinaí, entonces ocurrían cosas muy temibles. 천둥 번개 치고 연기가 일어나고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Y entonces habían truenos, relámpagos, había humo y había terremotos. 하나님이 너희 성결하게 지키고 기다리고 있어라. Y entonces Dios le decía, ustedes santifíquense y espérenme. 만약 너희 중에 성결하지 않은 자 있으면 내가 돌격해서 죽이겠다. Y si no, y si hay uno de ustedes que no sea santo, entonces yo los vendré a matar.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Es algo muy temible, ¿verdad? 일어나는 현상들도 무서운데. Y entonces incluso las cosas que ocurrían eran temibles. 만약 성결하지 않으면 돌진해서 죽이겠대. Pero es que si no eran santos, entonces venía a matarlos Dios.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만나기 너무 두려운 거예요. Entonces el pueblo israelita tenía mucho miedo de encontrarse con Dios.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Por eso es que el pueblo israelita pide un favor. 하나님 모세랑만 만나십시오. Dios encuéntrate con Moisés nada más. 모세가 우리 대신 하나님 만나서 말씀 전달해 주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Entonces si Moisés se encuentra contigo y él nos transmite la palabra de Dios, entonces es como si nosotros nos hubiéramos encontrado contigo.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Y Dios aceptó esa palabra. 그 이후로 하나님은 백성을 직접 안 만납니다. Y después de esto Dios nos encontró con el pueblo directamente.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Si uno le da una palabra al profeta. 그 말씀을 전달해 줘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듭니다. Y entonces así es que se compartía esa palabra para que se encontraran con Dios. 이해되셨죠? ¿Lo entienden, verdad? 선지자는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 Entonces los profetas compartían la palabra. 그냥 말씀 전해 주는 게 아니고 Pero no era decir una palabra simplemente. 근본적으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Sino fundamentalmente ellos fungían para que todo el pueblo de Israel se encontrara con Dios. 이해됐습니까? ¿Lo entienden, verdad?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Solo a través de la palabra del profeta se podía encontrar con Dios. 절대로 백성을 직접 안 만나고 Nunca se encontraba Dios con el pueblo directamente. 선지자를 통해서만 만나 주신다. Sino solo con el profeta se encontraba con Dios.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Por eso es que los profetas eran el camino para encontrarse con Dios.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냐? ¿Cómo se podía encontrar con Dios?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 No hablando su palabra sino ellos proclamando la palabra de Dios directamente como así como la había recibido. 근데 문제는 뭐냐? Pero ¿cuál es el problema? 구약 시대의 선지자 또 타락해 버렸어요. Que otra vez en el Antiguo Testamento los profetas fueron corruptos. 하나님 말씀을 전달 안 합니다. No compartían la palabra de Dios. 거짓말을 합니다. Y ellos mentían. 백성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Y ellos decían cosas que el pueblo le agradaba.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전한 선지자들은 전부 핍박하고. Y todos los profetas así como Jeremías que compartían la palabra de Dios precisamente eran perseguidos. 특히 성전에 있는 성전 중심의 이 프로핏들은 전부 나쁜 놈들이라니까. Especialmente todos los profetas que estaban en torno al templo eran profetas muy malos.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어. Eran caídos completamente. 그래서 참 선지자가 필요한 겁니다. Por eso se necesitaba de un verdadero profeta. 참 선지자가 누구냐? ¿Quién es el verdadero profeta?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선지자가 누구냐? ¿Quién es el profeta que puede permitir que nos encontremos con Dios verdaderamente? 예수님입니다. Es Jesús.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Solo Jesús abrió el camino para encontrarnos con Dios. 어떻게 여셨냐? ¿Y cómo lo abrió? 말씀 전달해 준 게 아닙니다. Él no compartió la palabra.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En Juan 1 podemos ver que el verbo era con Dios y que el verbo es Dios.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Y que ese verbo se volvió carne y vino con nosotros. 말씀을 전달한 게 아니고 No es que compartió la palabra. 말씀이 직접 육신이 돼서 오셨고 Sino la palabra, el verbo en sí vino como carne a nosotros.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말씀 전한 게 아니고 Y no es que nos compartió la palabra para que nos podamos encontrar con Dios.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직접 오셨다니까. Que Dios mismo vino a encontrarse con nosotros.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Y él en la cruz abrió el camino para encontrarnos con Dios.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주셨다. Y él partió su carne para un camino nuevo y vivo para encontrarnos con Dios.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다. Juan 14:6 Yo soy el camino, la verdad y la vida y nadie viene al Padre sino por mí, dice él. 다른 길이 없습니다. No hay otro camino. 오직 한 길입니다. Solo un camino.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Quién es Jesucristo?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참 선지자. Él es el verdadero profeta que abrió el único camino para encontrarnos con Dios. 아멘. 아멘. 선지자가 아니야. No es un profeta nada más. 참 선지자. El verdadero profeta. 아멘. 아멘. 그 길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 Solo a través de ese camino nos podemos encontrar con Dios. 다른 길이 없습니다. No hay otro camino. 이걸 갖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있다니까. Pero muchos cristianos están perdiendo esto. 미국의 신학교 90%가 예수님 말고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 El 90% de los seminarios teológicos dicen que aparte de Jesús te puedes encontrar con Dios. 미국의 크리스천들 설문을 했어요. Y se hizo una encuesta con los cristianos de Estados Unidos. 92%가 예수님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Y el 92% piensa que aparte de Jesús uno puede ser salvo. 그 92%가 기독교인 맞습니까? Y entonces esos 92% serán cristianos de verdad? 아니잖아요. ¿Verdad que no?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수라니까. Pero todos ellos son la mayoría. 이 사람들이 지금 종교 통합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Y ellos están haciendo el movimiento de unificación religiosa. 무슬림도 불교도 전 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들고 있다니까. Y entonces todos los musulmanes, los budistas, todas las religiones del mundo sean una cosa.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Y en adelante qué ocurrirá? 교회가 진짜 복음 전한 사람을 핍박하는 시대가. Que la iglesia perseguirá a los que verdaderamente comparten el evangelio. 온다니까요. Va a venir esa época.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말하는 사람도 죽이게 돼 있다니까. Entonces las personas que digan que solo Jesús es el camino a la salvación van a ser muertos. 죽더라도 이 말씀 운동 하겠냐? Y entonces aunque mueran van a hacer el movimiento de la palabra así? 하겠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고 계시다니까. Dios está levantando a las personas que dicen que sí.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Por último el Cristo que vendrá de nuevo. 자, 예,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La verdad es que toda la Biblia se trata de Cristo.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Entonces el Antiguo Testamento nos habla del Cristo que había de venir. 신약 성경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Y en el Nuevo Testamento ese Cristo ya vino.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Quién es este Cristo? 예수님이다. ¿Quién es Jesús?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Y Jesús es el Cristo.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Y ese Cristo volverá a venir. 예수님이 재림의 약속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Claramente es que Jesús nos da una promesa de su venida.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Claramente nos dijo que vendrá de nuevo. 영적으로 온다는 게 아니고. No espiritualmente hablando. 눈으로 본 그대로 오겠다고 했어요. Sino así como le habéis visto ir al cielo, así bajará de nuevo. 사도행전 11장 구름 타고 올라간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Hechos 1:11 nos dice que así como le habéis visto ir al cielo, de esta manera vendrá. 마태복음 16장 27절 구름을 타고 영광을 가지고 오겠다. Y en Mateo 16:27 nos dice que él vendrá en las nubes. Con su gloria. 언제 오시냐? ¿Cuándo? 그 날과 때와 시는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El día, la hora, el minuto no lo puede saber nadie sino el Padre. 날과 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전부 이단입니다. Todas las personas que nos hablan de un día y una hora todas son sectas. 속지 마세요. Nos han engañado. 몇 년 전에도 미국에 있었잖아요. En Estados Unidos había hace unos años algo así. 10월 22일 날 예수님 오신다. Entonces el día 22 de diciembre que va a venir Jesús. 난리 났습니다, 미국에. Y fue un gran relajo en Estados Unidos. 피켓 막 들고 다니고. Y entonces ellos llevaban todos estos carteles. 아, 5월 달에 온다고 그랬구나. Era en mayo que habían dicho, ¿verdad? 5월 되니까 학교에 가니까 전부 다 그거 들고 다니고. Y entonces en mayo ya tenían todos esto.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Y que arrepentidos que el reino de los cielos se ha acercado. 그게 이단이라니까. Son sectas. 예수님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 Porque Jesús dice que nadie puede saber la hora y el día. 그걸 말하는 사람 있으면 가짜입니다. Y si hay alguien que dice eso, entonces es alguien falso. 그 사람은 다른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Esos son personas que han recibido otro espíritu. 그래 안 오셨어. Y entonces no vino. 안 오시니까 난리가 났죠. Y porque no vino ocurrió otro relajo. 아, 계산을 잘못했다. Ah, entonces es que hemos calculado mal. 5개월 뒤에 온다. Es que viene después de 5 meses. 이래 10월 됐는데 또 안 왔어. Y entonces otra vez no vino en octubre. 이러니까 그거 거기에다 전 재산을 갖다가 기부했던 사람이 막 이 고소하고. Y entonces las personas que habían dado todas sus pertenencias a esto los empezaron a demandar. 그것 때문에 전 재산 드렸던 사람이 비관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Y entonces las personas que habían dado todas sus pertenencias empezaron a suicidar también. 날짜를 이야기하는 사람 틀렸습니다. Las personas que hablan de una fecha están mal. 아무도 알 수 없다. Nadie lo puede saber.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Sin embargo, Jesús dijo claramente que venía. 그리고 진짜 신자라면 그거를 소망하고 살아야 돼. Y los verdaderos creyentes tienen que ir con la esperanza de ese día. 단 재림이 언제 되는지 힌트 하나를 줬어요. Sin embargo, nos dio una pista de cuándo es que viene él.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Mateo 24:14.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Que ese evangelio del reino será predicado a todas las naciones para testimonio y entonces vendrá el fin. 반드시 세계 복음화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Entonces primero tiene que ocurrir la evangelización mundial absolutamente. 예수님 내일 올 수 있지만 내일 안 오십니다. Y puede ser que venga Jesús mañana, pero no vendrá mañana. 왜냐? ¿Por qué? 세계복음 안 됐기 때문에. Porque no ocurrió la evangelización mundial. 세계복음 먼저 일어나야 끝이 온다고 그랬어. Debe ocurrir la evangelización mundial para que venga el fin. 세계복음화와 재림의 시간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Entonces el tiempo de la evangelización mundial y de la venida son muy importantes. 그럼 언제 세계복음화 되냐? ¿Cuándo es que ocurre la evangelización mundial? 제자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Eso es lo que le dijo a los discípulos él. 날과 시는 모르지만. Claro que no sabemos el día y la hora. 너희들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이 있다. Pero él dijo que habrá algunos de los que están aquí que no habrán gustado la muerte antes de ver venir al Hijo del Hombre en todo su reino. 너희가 이 동네에서 박해를 당하면 저 동네로 피해라. Y si ustedes los persiguen en esta ciudad, huid a la otra.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De cierto os digo.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돌지 못해서 끝이 올 것이다. Que no acabaréis de recorrer todas las ciudades de Israel antes de la venida del Hijo del Hombre. Mateo 24장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끝이 날 것이다. Mateo 24 nos dice que estas cosas acontecerán antes de que pase esta generación. 내가 속히 올 것이다. Que él vendrá pronto. 자, 그럼 이 재림에 대한 약속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Entonces podemos resumir esta promesa de la venida en tres cosas. 반드시 오는데. Que él viene absolutamente. 그 날과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Pero nadie puede saber el día y la hora. 그렇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Verdad que no? Nadie lo puede saber. 하지만 세계복음화 되고 난 다음에 끝이 온다. Pero viene después de la evangelización mundial el fin.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 Pero cuando ocurre esto. 제자들 살아 있는 동안에 일어난다. Viene cuando los discípulos estén vivos en sus días. 이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예요. Esas son las tres cosas que Jesús prometió. 맞죠? ¿O no?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세 가지를 다 믿었습니다. Entonces los miembros de la iglesia primitiva creían en todo esto.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Si se fijan en la Biblia. 다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 온다고 믿었어요. Y todos creían que el Señor vendría durante sus días. 그래서 어떻게 했냐? Por eso, ¿qué es lo que ocurrió?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Ellos no pensaron en las cosas del mundo. 잠시 핍박받고 고난당한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Y no tuvieron miedo de esta persecución y de este padecimiento momentáneo. 왜냐? 주님 곧 오시니까. Porque el Señor viene pronto. 초대교회 인사 중에 하나가 많이 사용했던 게 마라나타입니다. Y uno de los saludos de la iglesia primitiva que se utilizaba mucho era Maranata.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Maranata, Maranata. Y entre las personas que sufrían y padecían se saludaban Maranata, Maranata. 조금만 참아라, 주님 곧 오신다. Aguántate un poco que el Señor viene pronto. 주님 곧 오신다. El Señor viene pronto. 이게 인사였다니까. Y este era su saludo. 이 믿음이 언제 없어졌냐? ¿Y cuándo es que desapareció esta fe?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Cuando todos los apóstoles murieron. 예수님 살았을 때 예수님 봤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Y todas las personas que habían visto a Jesús durante sus días murieron. 그런데 안 오셨어요. Pero no vino. 이때부터 이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Desde este punto ha desaparecido esta fe. 신학 논쟁이 벌어졌어요. Y entonces ocurrió un debate de lo que es la teología. 파루지아 논쟁입니다. Un debate que se llama parusia. 왜 안 오셨냐? ¿Por qué no vino?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거냐? ¿Acaso Jesús mintió? 예수님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Jesús puede mentir acaso? 없죠. ¿Verdad que no? 근데 안 오셨단 말이에요. Pero no vino. 거짓말했잖아요. Entonces mintió. 이러니까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Entonces ocurrió este debate. 신학자들은 보통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 Y los teólogos de qué manera intentaron solucionar esto?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que Jesús está en el trono del cielo. 왕권을 받았다는 증명으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Y entonces con su realeza entonces él nos derramó el Espíritu Santo. 오순절 마가다라방에서 성령 부어 주신 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 Y entonces en el aposento alto de Marcos es que les llegó el Espíritu Santo y eso era la venida de Jesús. 육체적인 재림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No era una venida física. 너희 살아 있는 동안에 성령 부어 줄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다. Sino entonces es que verdaderamente durante sus días vendrá el Espíritu Santo. 그렇게 끼워 맞췄습니다. Y así es como intentaron ajustarlo. 이해할 수 있도록 Para que la gente lo pudiera entender. 그때부터 세계복음화는 끝난 거예요, 사실. Desde ese punto había terminado la evangelización mundial, la verdad. 안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Con esa fe no se puede hacer la evangelización mundial. 성경에 있었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 믿음을 가졌는데 Y los discípulos y también los apóstoles de la iglesia primitiva tuvieron esta fe. 1세기 말부터 그 믿음이 사라져버렸다. Pero desde finales del primer siglo es que desapareció esta fe. 3세기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는 완전히 이 믿음이 없어져버렸다. Y ya incluso dentro del siglo III cuando los cristianos empezaron a consolidarse desapareció esta fe por completo. 예수님이 나 살아있을 동안 온다. 지금 이 말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이상한 사람들이야. Y si vemos a las personas que dicen Jesús viene durante nuestros días todos son personas raras. 다시 한 부 정말로 언제 예수님 온다 이 말하는 사람들만 그 이야기. Todos están hablando de una escatología limitada. ¿Cuándo es que él viene? Fijando la hora y el tiempo. 성경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니까. Pero lo tenemos que hacer de acuerdo a la Biblia. 우리 살아 있는 동안에 주님 오실 것을 믿는 게 성경의 믿음입니다. Entonces la fe de creer que el Señor viene durante nuestros días es la fe de la Biblia.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상관없어요. Entonces no importa si ocurre o no.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믿어야 된다. Como Jesús lo dijo, tenemos que creerlo. 현상적으로 안 됐다 그걸 믿지 말고. Y entonces no creer que entonces no ha ocurrido, no creer por esto. 현실을 믿지 말고. No creer en esa realidad. 현실은 어떻게 됐든 예수님이 그 말씀했으니까 예수님 Sin importar cómo aparente sea la realidad, Jesús lo dijo, por eso es que nos aferramos a esto. ¿Qué es la fe? El ver la realidad no es la fe. 현실과 틀리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Aunque sea diferente a la realidad de creer la palabra de Dios es la fe. 자,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먼저 죄를 짓죠. Entonces en Génesis 3 podemos ver cómo Eva peca desde el principio.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아담 뭐 하고 있었습니까? Y entonces cuando Eva comía de ese fruto de la ciencia del bien y del mal, ¿qué es lo que hacía Adán? Adán 어디 있었어요? ¿En dónde estaba Adán? Adán이 옆에 있었다니까. Adán estaba a la par. 하와가 따먹고 나서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 줬다고 했어요. Y entonces nos dice que cuando Eva comió le dio así también de comer a su marido. 아담이 왜 하와가 먹고 있는데 보고 있었을까요? ¿Y por qué Adán estaba viendo si cuando Eva comía? 여러분이 아담 같으면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Y si ustedes fueran Adán qué es lo que tendría que haber hecho? 먹지 마라. No comas. 먹는 날엔 정녕 죽는다고 했다. El día que comieras ciertamente morirás. 미쳤냐? ¿Estás loca?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Le tenía que haber dicho algo así. 근데 아담이 보고 있었다니까. Pero Adán se quedó viendo. 하와가 먹어요. Entonces Eva comió. ¿Por qué estaba viendo esto? Adán도 뱀의 말을 듣고 흔들리 떨린 거야. Porque Adán había escuchado la palabra de la serpiente y tembló. 안 죽을 것 같아. Porque parecía que no iba a morir. 하나님 거짓말한 것 같아. Parecía que Dios había mentido. 하나님이 의심스러워. Y entonces estaba dudando de Dios. 이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지 보고 있는 겁니다. Y claramente Dios había hecho esto, pero él se quedó observando qué es lo que pasaba. 먹었어요. Y él comió. 영적으로 죽은 거 맞습니다. Y espiritualmente murió, sí. 근데 육신적으로 안 죽었잖아. Pero no físicamente. 안 죽는 걸 봤어요. Y entonces Dios que no murió. 안 죽는구나. Ah, entonces no murió. 그래서 먹었다니까. Y por eso él comió también.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걸 더 믿었다니까. Entonces creyó más la cosa que pudo ver con los ojos que la palabra de Dios.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일어나는 현상을 붙잡았다니까. Entonces se aferró no a la palabra de Dios sino a lo que ocurrió ante sus ojos. 사도들이 다 죽었어도 그 제자들 뭘 믿어야 되냐? Y entonces aunque hayan muerto todos los apóstoles, ¿qué es lo que tenían que creer los discípulos?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세계복음화 끝나고 주님 오신다. Pero durante nuestros días entonces se terminará la evangelización mundial y vendrá el Señor. 그 사람들이 다 죽어도 그 제자들 뭘 믿어야 되냐? Y entonces aunque hayan muerto todos ellos, ¿qué es lo que tenían que creer los discípulos?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세계복음화 끝나고 주님 오신다. Y entonces durante nuestros días terminará la evangelización mundial y vendrá el Señor. 현상이랑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Eso sin relación a lo que ocurría, ¿verdad? Tenían que aferrarse a lo que es la palabra. 근데 그 말씀이 다 놓쳐버렸다니까. Pero es que ellos perdieron esta palabra.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안 된 겁니다. Por eso es que no está ocurriendo la evangelización mundial. 사도들이 세계가 뭔지도 몰랐고. Porque los apóstoles no sabían qué era el mundo. 로마 복음화가 세계복음화인 줄 알았어요. Porque pensaron que la evangelización de Roma era la evangelización mundial.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된 겁니다. Y por eso fue de acuerdo a su fe. 그게 끝이요. Porque ese era el fin. 로마 복음화 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다 타락했다니까. Después de que se evangelizó Roma, todo el cristianismo empezó a corromperse. 1000년 넘게 중세 흑암 시대를 보냈다니까. Y durante 1000 años estuvieron en las eras oscuras en la era media. 그러다가 1517년도에 말씀으로 돌아가자. Y entonces después en el año 1500 regresemos a la palabra.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Ocurrió la reforma religiosa. 천주교의 교리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Y entonces no es que por la doctrina de los católicos seamos salvos. 면죄부 사 가지고 죄 용서 받는 게 아니고. No, nosotros por comprar estas indulgencias somos salvos. 말씀 그대로 해야 된다. Sino tenemos que hacerlo de acuerdo a la palabra.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Tenemos que ser salvos por la fe. 이래서 말씀이 회복됐습니다. Y por eso se restauró esta palabra. 그게 불과 500년 전입니다. Y pasaron 500 años desde esto. 근데 문제는 뭐냐? Pero ¿cuál es el problema?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 회복된 거 맞아요. Ellos regresaron, eso es regresar la palabra.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원색적인 복음 회복 안 됐습니다. Pero no fue restaurar el evangelio original que Jesús es el Cristo. 확인해 보세요. Confírmelo.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회복이 안 됐다니까. No se restauró la fe de creer en Jesús como el Cristo. 두 번째, 칼빈이랑 루터가 개혁한 거 맞지만. Y entonces es cierto, Calvino y Lutero habían reformado. 성경에 있는 전도가 회복된 적 없습니다. Pero nunca se había restaurado el evangelismo que nos dice la Biblia. 칼빈이나 루터는 전도 안 했다니까. Porque Calvino y Lutero no evangelizaron. 이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거 완전 복음 아니라니까요. Porque lo que tenían ellos no era el evangelio completo. 모든 교회 정치와 행정 전부 다 천주교 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Y entonces de la misma manera están administrando y también haciendo las cosas en la iglesia. 역사 공부해 보세요. Investigue la iglesia.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Entonces Calvino mató a muchos. 그게 복음입니까? Eso es el evangelio acaso? 아니라니까요. No es así. 중요한 거 회복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 맞지만. Es cierto, restaurar algo importante y fue utilizado por Dios para esto.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회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Pero no es que había restaurado el evangelio de la Biblia y el evangelismo en la Biblia.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신다 이 믿음 없었습니다. Y no tenía la fe de que el Señor vendría durante sus días. 주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 온다고 하면 땅의 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Y si decimos que el Señor no viene durante nuestros días, solo nos fijamos en las cosas terrenales. 우리가 뭐하러 여기 멕시코까지 옵니까? ¿Para qué vendríamos a México? 한국에서 그냥 목회하고 잘 먹고 잘 Simplemente 살면. Tendríamos que estar haciendo nuestro ministerio pastoral en Corea y viviendo bien. 세계복음화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일어난다고 믿지 않으면 그냥 주저앉아 있는다니까. Y si no creemos que la evangelización mundial ocurrirá dentro de nuestros días, simplemente nos quedamos quietos.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Las personas se mueven de acuerdo a lo que creen. 예수님이 당장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올 것처럼 땅의 것 바라보면서 살게 돼 있다니까. Entonces si creen que Jesús no va a venir durante nuestros días, solo se fijan en las cosas terrenales. 말세에 승리하고 진짜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Por eso para tener victoria en los tiempos futuros y para verdaderamente hacer la evangelización mundial, que es lo que se necesita. 성경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 Se necesita una fe de creer en la Biblia de la misma manera.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말고. No ser engañados por las cosas que se ven ante los ojos.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Entonces no ver ocurre o no ocurre.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Sino nosotros dirigirnos a la fe así como lo dijo Jesús. 사도 때 안 일어났다 그게 무슨 상관 있습니까? Entonces si no ocurrió ante los apóstoles, ¿qué importa?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Jesús lo dijo, así que yo lo creo. Amén. Amén.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Según 1 Corintios 10, Jesús nos dice. 그리스도 하나님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일어난 모든 사상과 지식을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부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Y entonces que tiene que ser derribado todas las fortalezas y todas las y todas los conceptos derribados que se levantaron para oponerse a Jesucristo. 사람의 사상 지식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서 일어난다니까. Y entonces todas las cosas de hombres, todas esas también todas estas ideologías es que estaban levantadas por obra humana. 그걸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다 무너뜨려야 돼요. Y entonces se tiene que derribar por la fortaleza de Cristo.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Y así nosotros tenemos que ser atados y tenemos que ser rendidos ante Cristo. 뭐라고 돼 있냐? ¿Qué es lo que nos dice?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심판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Y entonces él está esperando para que nuestra obediencia sea perfecta.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게 뭡니까? Y entonces qué es el verdaderamente obedecer a la palabra del Señor?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당대 세계 복음화. Es verdaderamente el evangelio de la Biblia, el evangelismo de la Biblia y la evangelización mundial en esos días.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Es creer así en la palabra y hacerlo de esta misma manera.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Para que ese evangelio sea predicado en todo el mundo. 세계 복음화에 대한 말씀의 복종이 온전하게 성취될 때 주님이 오십니다. Y entonces cuando se cumpla esta voluntad, cuando nosotros podamos arreglarnos perfectamente y obedecer perfectamente esta voluntad de la evangelización mundial en esos días, entonces viene el Señor. 우리 힘 없습니다. Nosotros no tenemos fuerzas. 우린 돈도 없고요. No tenemos dinero. 배경도 없습니다. No tenemos un respaldo.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No tenemos poder para nada. 언어도 한국말밖에 못해요. Y solo sabemos hablar coreano. 연약합니다. Y somos débiles. 근데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Pero tenemos la palabra de Dios.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믿습니다. Y creemos que Jesús es el Cristo. 난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걸 믿습니다. Y yo creo que todos los problemas ya han sido resueltos. 부족하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전도해야 된다는 걸 믿습니다. Y soy carente, pero yo creo que hay que evangelizar de acuerdo a lo que nos dice la Biblia. 교회가 부흥 안 되더라도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된다. Y aunque no sea viva la iglesia, tenemos que hacerlo de acuerdo a lo que dice la Biblia. 전도 안 되더라도 성경에 있는 대로 전도해야 된다. Y aunque no ocurra el evangelismo, lo tenemos que decir así como lo dice la Biblia. 우리 그걸 믿습니다. Eso es lo que creemos. 주님이 살아 있는 동안에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 믿습니다. Y así como el Señor dijo que iba a venir durante nuestros días, eso es lo que creemos.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Pero aunque somos débiles, no tenemos nada y somos carentes.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세계 복음화 끝난다는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Venimos con la fe de que la evangelización mundial va a terminar en nuestros días.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할 걸 믿습니다. Y nosotros confiamos que a través de nosotros Dios hará la evangelización mundial en nuestros días. 여러분도 그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Me gustaría que ustedes también tuviesen esta fe. 진짜로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전도 운동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찾기 위해서 왔어요. Y venimos a buscar las personas que verdaderamente tengan esta fe también y venimos a hacer el movimiento de evangelismo junto con ellos. 3일 동안 말씀 전했습니다. Durante 3 días hemos compartido la palabra. 3일 동안 많은 걸 전달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Y no pudimos compartir mucho, la verdad. 여기는 한 강의를 1시간 동안은 강의를 해야 돼. La verdad es que cada lección la tendríamos que dar una hora. 근데 시간이 없어서 충분하게 설명 못 했습니다. Pero no hemos tenido el tiempo para explicarlo a plenitud.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전달했어요. Pero hemos compartido la fe que nosotros tenemos lo mejor que pudimos. 들어보신 분들 중에 y entre las personas que hayan escuchado. 목사님, 또 특별히 중요한 말씀 운동하시는 분들. Especialmente los pastores y las personas que hagan el movimiento de la palabra de que ya en este momento. 이번에 처음 말씀 들어보신 분들. O las personas que hayan escuchado por primera vez esto. 그 중에 진짜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이게 맞다. Si verdaderamente dicen este es el evangelio de la Biblia, el evangelismo de la Biblia y el fin de la Biblia, esto es lo correcto. 진짜로 이 세 가지가 저 사람들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다. Si verdaderamente estas tres cosas no son lo que dicen estos coreanos sino lo que son es lo que dice la Biblia y es esta fe la que tengo que tener. 나도 그걸 위해서 인생을 들여서 당대 세계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전 인생을 드리고 싶다. Y yo verdaderamente quiero dar toda mi vida para cumplir la evangelización mundial en esos días. 그분들은 내일 월요일 6시 30분에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A esas personas las esperamos el lunes a las 6 y media. 안 믿어지는 사람은 올 필요 없고요. Las personas que no lo puedan creer está bien si no vienen. 진짜로 이게 맞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맞다. Pero si verdaderamente dicen esto es lo correcto y esto es lo que dice la Biblia. 나도 이 전도 운동 통해서 멕시코 살리고 중남미 살리고 세계를 살리겠다. Y yo a través de este movimiento de evangelismo quiero salvar a México, a toda Latinoamérica y a todo el mundo. 진짜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만 오세요. Solo las personas que piensen que verdaderamente es la fe que Dios da, por favor vengan.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No necesitamos a muchos. 진짜로 그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알게 해 주신 자만 오면 Si viene solo las personas a quien Dios les ha revelado esto y que les ha hecho saber esto, entonces ocurrirá algo grande. Entonces ya les hemos dicho todo. Y yo pienso que Dios les dio gracia a los que le debió de dar. Los bendigo en el nombre de Jesús para que a través de esas personas verdaderamente ocurra la obra para salvar a León, a México, a Latinoamérica y a todo el mundo. Amén. Amén. 기도하겠습니다. Vamos a orar.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Dios Padre Todopoderoso, te agradecemos por tu gracia. 저에게 성경의 복음을 알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Te agradecemos por permitirnos conocer el evangelio de la Biblia. 성경의 전도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Te agradecemos por hacernos conocer el evangelismo de la Biblia. 성경의 끝에 대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Te agradecemos por darnos la fe del fin de la Biblia. 하나님 남은 생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Señor permite que ya no vivamos por nosotros en toda la vida.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Gracias para que podamos vivir por aquel que murió y resucitó por nosotros. 레온과 멕시코를 살릴 수 있는 참된 전도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성령으로 이 밤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Obra con el Espíritu Santo esta noche para que se puedan levantar los verdaderos discípulos de evangelismo aquí en León.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재림할 수밖에 없는 성경의 전도가 회복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Y obra con el Espíritu Santo para que pueda ser restaurado el movimiento de evangelismo para que durante nuestros días pueda cumplirse la evangelización mundial.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Señor, hemos compartido tu palabra.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께 의탁합니다. Señor, verdaderamente encargamos a la palabra a todos los que están aquí reunidos. 주의 말씀이 그들을 붙잡으시고. Señor, aférrate con ellos con tu palabra. 정말로 예배한 제자들이 월요일 날 모이게 하시고. Y permite que las personas verdaderamente preparadas se reúnan el lunes. 성경에 있었던 전도 운동이 이 땅에서 일어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Y ora con el Espíritu del Señor para que el movimiento de evangelismo que ocurrió en la Biblia también ocurra en esa tierra. 우리 전 인생을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Y danos la gracia para poder dar toda nuestra vida para Cristo. 우리 주님께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Señor, recibe toda alabanza y toda gloria.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Oramos en el nombre de Cristo Jesús poderoso. Amén. Amén.